Baby 너랑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더 좋아 편안해 별것도 아닌 거에 웃다 쓰러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너로 가득 차 캄캄한 내 방에 So babe, 편하게 있어도 돼 baby 캄캄한 내 방에 한 너의 두 다리 굽사 안았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걸 Love is so nice Love is so nice 신기한 건 다 그래 Love is so Love is so nice Oh nice Oh nice 어디로 가든 누굴 만나든 결국 너에게 향하는 길 누구랑 있든 잠시 멈췄든 불안하지 않아 난 너의 옆에서 눈을 맞추면 걱정할 것 하나 없지 너도 알잖아 babe 같은 맘이 편하게 있어도 돼 baby 캄캄한 내 방에 너의 두 다리 굽사 안았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걸 Love is so nice Love is so nice 신기한 건 다 그래 Love is so Baby